시간의 흔적만큼 난 너를 그리워했는데 지친 발걸음은 어느새 네 곁에 날 데려왔어 아무것도 아무 일도 못할 걸 알면서 널 사랑한다는 말 늘 가슴으로 외쳤던 말 널 사랑한다는 말 네 뒤에서만 되뇌였던 말 널 사랑한다는 말 달아날까 할 수 없는 수도 없잖아 내 몫인가 봐 널 지켜보는 게 내일 널 기다려 어느새 기대해 미련할 만큼 내키보다 커져버린 널 향한 바람들 널 사랑한다 외쳤던 말 널 사랑한 말 네 뒤에서만 되뇌였던 말 널 사랑한